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하리시 굽다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주최로 지난 9월 8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14개 나라의 대표들인 교수, 박사, 과학자, 법률가, 인권활동가들이 일치하게 조선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를 시급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조선의 현실을 체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 강화가 국제평화와 군비 축감을 파괴한다고 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적대 세력의 온갖 침략 특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완정을 수호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제재는 조선인민들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법에 전적으로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부 지역이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조선을 원조해야 할 시점에서도 조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유엔 안보리 사회의 입장을 인도주의적 현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는 유엔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양심에 미국과 그 연합세력이 퍼뜨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호위선전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